갤럭시. 상큼하게 시작해보고자 악동 뮤지션의 새 앨범에서 갤럭시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그럼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이 엄청 웃겼다고 하니 못 들으신 분들은 듣고 오세요. 네, 그러면은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2부 음질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렇게 뭔가 이전하고 음질이 다를 수도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더 에어컨을 켰어요. 4월인데. 아, 신사도 운동에 열기를 가득 받아 청량이 임하셨습니다. 지금 불로 임하셨어요. 예, 불로 임하셔서 후끈후끈 하죠. 저희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에어컨을 좀 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를 오도왕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네. 좀 연장해서 말할게요. 이게 제3의 물결이라고 했잖아요. 제3의 물결. 네, 오순절 제3의 물결. 왜 제3의 물결이냐 하면은 제1, 제2의 물결이 있다는 소리죠. 네, 네. 뭐 있죠? 엘빈 토플러 그거 그래서. 아니고? 아. 엘빈 토플러? 제1의 물결은 이제 1900년대 초에 네. 캘리포니아 아주사의 이제 성령 부흥 운동. 아. 제2의 물결은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은사주의 운동.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듣는데 그 제 2의 물결 60, 70년대면 그게 그때 얘기했던 그거 아니야? 조용기 목사님. 그때 나왔던 그때 그때죠. 네. 제 3의 물결이 이제 80년대 빈야드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제 3의 물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존 윈버로부터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존 윈버. 존 윈버. 윈버 씨. 존 윈버. WIMBER. 아, 네. 존 윈버. 그 분한테 되게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일단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예언에 대한 얘기. 네, 예언이요. 그, 우리나라는 예언이라고 하면은 그 예언을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프로퍼시라고 네.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언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프로퍼시는 이제 포어텔이라고도 하는데. 네, 네. 근데 그 포스텔이라는 것도 있어요. 포스텔. 포스텔은 뭐예요? 그래서 포텔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 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아, 향후 일어날 일이 미래를 하는 예언하는 게 포텔인데 포스텔은 또 뭐냐면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포스텔이에요. 아, 네. 이미 있는 말을.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두 가지를 다 수행한 거예요. 포어텔이랑 포스텔 다 수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쓰고 네. 또 앞으로 말할 것도 네, 하고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예언이었다가 지금의 예언이란 이제 포어텔은 끝났잖아.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스텔을 전하는 게 지금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경 보면 예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은 예언의 예자가 그 코끼리 상자가 들어있는 예자를 써. 아, 한자가 다릅니까? 한자 달라, 한자 달라, 한자 달라.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국어 사전 보면은 그 예언이 이제 예자가 두 가지 글자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코끼리 상자를 집어넣은 예자가 예자가 이제 프로포스이고 머리 혈자가 들어있는 또 머리 혈자가 들어있는 것 같은 예자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그것도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둘 다 이제 프로포스처럼 이제 번역은 돼 있어요. 번역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코끼리 상자가 들어 있는 게 이제 포어텔이고 그 머리 혈자 들어 있는 포스텔이에요. 포스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같은 한자 문화권이 일본이랑 중국 성경을 봤는데 네. 그 예자가 다르더라고 우리랑. 아. 그 머리 혈자 그 예자가 있는 거예요. 중국 성경이랑 일본어 성경에는 네, 중국이랑 일본어 성경은 예자 에서의 예언은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는 거다. 예. 네. 그런 그래서 다르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성경학자 강의를 들었어요. 네. 구약의 예언서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성경학자들이 겁나 분석을 한 거지. 근데 이게 두 가지 예언 종류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언자가 네. 지금 너네 똑바로 살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너네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 상황이 네. 있는데 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95대 5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은 5% 미만이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예언은 이따구로 살지 마. 그래,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셔. 이런 거에 대해서의 언급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애가 95%고. 이게 종교형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다고, 이런 얘기 하면. 신사도에 가면? 이런다고. 그 5%도, 5%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뭐, 니, 이제 구원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지, 너는 뭐 내일 어떻게 될 거야. 뭐 내일 누군가를 뭐 저 동쪽으로 다섯 발자국 가면 뭐 귀인을 만날 거야. 이따구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양스러운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막 하는데 막 무슨 뭐 미래에 뭐 네가 내일 어떻게 되고 내가 그거에 한번 당했다니까. 어떻게? 제가 그 우리 또 우리 어머니 얘기 아까 했잖아. 예언사에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하시는 내가 이제 그때가 수능 볼 때였는데. 또 수능 전날이니까 또 그분들이 기도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으셨겠어. 그래서 왔어. 근데 기도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너 수능 내일 잘 본다고 네 원하는 학교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마음에 평안을 안고 고3때 수능을 보고 내가 평소 모의고사 보던 시험 점수의 반점을 맞고 재수됐죠. 야, 근데 반타작했어 진짜? 반타작했어. 저도 내가. 그거 당해봤어요. 어. 나 진짜로 나 나는... 내가 대학 지원을 아예 못하고 내 때 수능 때 아무튼 엄청 망했어요 제가. 아예 내가 모의고사 때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보고. 그래? 사실 예언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사실 나도 수능 때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점수를 받았는데 그게 내 평생 가장 높은 점수였어. 나는 그랬어. 아니 나는 재수 때 그 당했어. 재수 피해자는 여우야. 나는 3수에서 그래가지고. 오더마. 근데 이건 이제 내가 겪은 얘기는 아니고 나도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아시는 분 중에 한이 원하시는 한의사 원장선생님 계시는데 그분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기도를 많이 해줬대. 기도하다 어떤 분이 어머니께서 분명히 나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거지. 그 이후로 이게 뭔가 그니까 이 사람들이 악의로 한 건 아닌데 이건 뭔가 싶어서 좀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나 재수했어. 지금 사람이 죽었다니까 이 사람아. 네. 네. 그 아까 주권주의 얘기를 조금 할게요. 네네네. 주권주의 얘기를 그 아까 이제 7가지 영역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8가지. 8, 그러니까 네네. 그 돈까지 해가지고. 아 돈까지. 그래서 주권주의를 얘기하면은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네. 세상의 신자들이 미리 땅에 하나님 왕국을 이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게 주권주의예요. 그래서 각계각층 분야 아까 말한 그런 8가지 그때 크리스찬들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 그런 거 아니야? 정치, 문화, 교육 뭐 이런 거지. 네. 맞아 맞아. 그런 거. 하나님 고유의 뜻이 원래 우리가 알긴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왕국을 이제 마련해 놓아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식으로 딱. 이게 주권주의거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세상을 통치하거나 간섭하는 게 우리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길을 닦아놔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진짜 약간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아까 말한 그 최한 목사님은 막 이렇게 막 그런 기도 한다니까. 나 뭐 월급의 인상을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기도 해. 더 나은 직장을 받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월급을 올라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미 월급이 올라갔습니다라고 기도를 해. 믿음으로 선포한다.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현재형. 현재형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현재 완료인가? 여자친구 생겼다. 아니 생겼다가 아니야. 전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안 생겨 이쁜 여자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안 생겨 음악 깔아줄게. 연기로도 안 생겨요. 무슨 양식지 알겠지? 미치겠네. 있다고 기도해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뭐 이제 거의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로 왔다, 사실. 그러니까 기복주의랑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방송을 쭉 들어오신 분들 알 테지만, 제 성향이 돈 버는 거 좀 싫어하는 성향이고, 네, 그런 거 좀 이제 제가 좀 그런 성향입니다. 네, 기복주의랑 네. 굉장히 이제 깊이 연결되어 네, 있다는 거를. 기복에 학을 때리는 사람이라 제가.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이루시려고 초자연적 역사한다는 얘기. 또 요즘에 이 라인에서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박시아 씨?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 아 우리 물티슈 사장님. 박성교사님. 박성교사님. 박성욱 사장님. 네,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박성업 씨고 지금 슥이라고 하는 그 일명 강남 물티슈로 유명한. 그쵸. 그 한 장에 100원짜리 아니야 200원 200원이야? 물티슈가 50개 50장 들어있는데 그 안에 그게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강남 물티슈로 유명한 그 스윽의 사장님 되십니다 네. 그분이 이제 네, 그분이 논란이 된 게 그거죠 소녀시대는 왜 거꾸로 들렸더니 백워드 매스킹 했더니 거기서 이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뭐 성기를 표현하는 음란한 말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영상이 잘렸는데 네. 소리엘의 전부를 백워드 마스킹을 한 거예요. 주 안에 우리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눈 아 근데 너무 좋아 이거를 백워드 마스킹을 했더니 야이 시미나 뭐 이런 말이 나왔대. 야이 시미나 뭐 하여튼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백워드 하면 원래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당연하지. 나 그 강의 봤는데 아무리 난 그 자막대로 들으려고 해도 난 안 들리더라고. 네. 저도 사실 들었는데. 네. 아 백워드 마스킹 하면 되게 웃긴 거 있잖아요. 어떤? 그 로버트 할리의 그 쌀국수 뚝배기 막 광고를 했다가 핫뚝배기 하실래? 그 거꾸로 이거. 틀면은 다이나믹 러덕 막 이래. 북한이다 북한이야 빨갱이 진짜 웃겨 국물도 얼큰하네 이 부분을 거꾸로 돌리면 다이나믹 노동이라고 나옵니다 다이나믹 노동 나 침 흘렸어 오늘왕 죽지 않았어요, 씨. 와, 대박. 야, 이 얘기 하려고 우리 백워드 마스킹 하는 동안. 야, 이 얘기 하려고. 여러분,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회의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라이브로 들으려고. 라이브로. 야, 다이나믹 노동. 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웃기냐면, 다이나믹이라는 말하고 노동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진짜 노동은 진짜 어디 북한 쪽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동부가 있긴 하나 노동 막 운동 이런 얘기하면 좀 약한 사람들이 막 좌파로 보잖아. 좌파로 보고 막 머리 깎은 사람들 이제 다이나믹은 그쪽이 아니잖아. 다이나믹 기호를 생각하지. 다이나믹 코리아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다이나믹 노동이래. 그래서 한때 뭐 DC 같은 데에서 진짜 엄청 유행했어요. 야 진짜 오더왕 아니면 몰랐을 얘기다 진짜. 와. 저도 그거 보고 막 한 3년 웃었는데 진짜. 그래서 이분이 와. 백워드 마스킹 요걸로 이제 유명해진 거야. 네네네. 대중음악 들으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되는 게 없던데요? 이분이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네네네. 이제 우리 전 대통령 이제 이명박 각하 이명박 각하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개설했단 말이야. 예. 박숙 사장님이 글을 썼는데.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사람 시민입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꼴보수입니다, 이분. 꼴보수입니까? 꼴보수예요. 네. 그 뭐, 2대1리, 뭐, 2대1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선보다 더 오른쪽이야. 아. 조선보다 더 오른쪽이야. 조선보다 더 오른쪽. 뉴라이트. 뭐만 하면 빨리. 종북의 영이 있다고 믿어. 아, 진짜로 있어. 종북의 영이 진짜 있어. 종북의 영. 우리, 그분 입장에서 우린 다 지금 그 영에 걸렸어. 혹시 박상 선교사님이야? 박상 선교사님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우리 저희 방송 한번 나오세요. 저희가 뉴라이트 종북자파 보여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뉴라이트 종북자파가 아까 말한 다이나믹 노동 같은 거야. 다이나믹 노동 같은 거야, 이게. 아, 진짜 웃긴다. 아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한 사람이 시민인데, 네.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암살을 당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이제 아니 그런 말은 하시고. 나도 하겠다. 아니 그래서 다른 그 사람 싫어하는 분들이 그 사람 페이스북에 박성업 아저씨 페이스북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페이스북 화상 보여주셨는데 당신 오늘 죽을 거라고 조심하라고 댓글 달고 그랬지. 아니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을 하긴 해요. 어, 페이스북 아, 엄청 활발히 하십니다. 나랑 근데, 댓글로 싸운 적도 있어. 왜냐면 내가 그분이 막 그런 거 많이 따지는 거 아니야. 문화의 기원 이게 어떻게 생성되었나. 이 문화의 나쁜 영 이런 거 많이 따지는 분 아니야? 그런 분이면 페이스북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분이 또 소셜 네트워크는 안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맥락을 자르고 그 문장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되게 많아. 네. 그래서 이분이 종북으로 만든 사람들이 진짜 많아. 다 종북이야. 기윤실 종북. 대표적 종북 단체.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손봉호 장로님 종북. 아 그래? 이만열 교수님 종북. 아니 솔직히 김혜권 목사님 종북. 성수한국 종북. 아. 김혜권 목사님 아. 종북이래? 야, 아니 근데 목사님. 내가 그래 이런 사람들은. 종부로 의심받겠다 싶을 수도 있겠다 싶어. 난 솔직히. 근데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김동호 목사님? 아. 그분은 이제 이쪽 약간 왼쪽이나 보수야. 진보적인 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보수란 말이야. 김동호 목사님? 어, 근데 내가 아는 그 김동호 목사님? 근데 그분을 보고 빨갱이래. 참. 이게 진보론자들도 싫어하는 보수 사람 보수적인 사람인데 김동호 목사님은 세습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빨갱이야. 어, 다 빨갱이. 빨갱이야. 왜? 왜? 그리고 성경은 청렴은 성경적인 게 아니래. 왜냐면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니까 꼭 청렴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아, 그, 아니 이 청렴 가지고 안 돼. 이분이 진짜 결정적인 멘트를 하셨는데 아, 그래.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빵인 게 이분이 네. 북한을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아, 저희도 싫어해요. 그래. 김정일 싫어하는데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야. 전쟁은 선한 것 같아, 악한 것 같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은 선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죠. 전쟁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면 그건 선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그 전쟁은 나쁜 거잖아. 그래서 이분이 놀리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북한을 먼저 쳐라. 북한 선제 공격만. 선제 공격. 어,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선한 전쟁이다. 그 주석궁을 탱크로 깔아 뭉개야 된다는 거죠. 전쟁해야 돼. 북한 선제 혹시 공격론을. 이분이 빨갱인 거 아니야? 북한에 일찍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분이 되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문제 고발하고 이런 거 많이. 아, 나 그 문제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거기 잡혀있는 기독교인들 보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아, 네. 야, 근데 전쟁 나면은 당연히 예방학살이야. 거기 있는 사람 예방학살이죠. 잠재적인 적이잖아. 네. 그냥 죽는다고 선제공격하면은. 그러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싸지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 선제공격하면 미국이 도와줄 의무가 없어.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네, 우리 혼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좀 별로 앞뒤 따지지 않고 일단 질러놓고 자기만의 반대하면 너 종북 이렇게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네요 지금. 이분이 요즘에 또 많이 유명하시더라고. 그분의 그 페이스북인지 어디 다른 데서도 본 것 같은데 무슨 영화만 보면 다 종북 영화라고 하시더라고 이분은. 변호인을 보고 나서 네. 자기가 본 모든 영화 중에 가장 사악한 영화래. 왜? 그냥 사악하대. 그 막 영화의 사악한, 기본 안에 사악의 영이 깔려. 사악의 영이 깔려. 너무 결. 그러니까 너무 과하네요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이분도 완전 직통 계시야.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해 주신 거 다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좀 생각을 좀 덜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좀 덜 똑똑해 보이는데 약간. 병원을 가셔야 되지. 이렇게 초신이 정말 현명하지 못.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갑자기. 왜 이분은 선교사야?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아, 신학을 하신 신학 종교 아닙니다. 네. 외국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대학교 중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진 않으시고. 대졸자는 아니시고. 근데 이분의 이제 논리를 보면 이 직통 계시자들의 약간 위험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뭐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럼요. 네. 천주교는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당연히 있죠. 천주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회개라는 것조차도 네. 그 기도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제를 통해서 해야 되고 성인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죠. 네네.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하고 하는데 자신에게 오는 직통 계시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신학보다 더.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도 사실 뭐 헬라어니 뭐 이런 건 잘 몰라. 근데 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젯밤에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신학 벼슬 아니지 사실. 신학 벼슬 아니고 그래, 알아. 뭐 신학을 몰라도 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신학으로 벼슬한 사람 진짜 싫어하는 근데,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 말은 다 100% 맞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들리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으니까. 거의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막 얘기를 하고 댓글에 막 왜 선교사냐고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불러? 그 아저씨라고 부를 순 없잖아. 목사라고 부를 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냥 애매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간사쯤 하면 되잖아. 왜 선교사야? 간사는 이제 영어로 하면 스텝이잖아. 좀 어지럽잖아. 아, 나 근데 왜 내가 이걸 싫어하냐면 선교사라는 말을 더럽히고 있어, 이 사람이. 난 그런 느낌이네. 아니, 내가 실제로 만나본 선교사님도 있고 선교사님의 삶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빡치고 이런 거 되게 많고 정말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죽어간 내 친구도 있는데 이런 놈이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난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 그 좀 영빨이 있다고 소위 집회하는 청소년들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강연을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형제님 할 순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사역자님이 애매하니까 보통 선교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세게 들어 사실.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뭔가 그 타이틀이 주어져야 된다는 걸 신경 쓰는 그런 기분이 좀 든단 말이야. 근데 그 타이틀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불러줘야 정상인 거잖아. 특히나 선교사라는 거는 내가 되고 싶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 나가 있다고 나 다 선교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선교지에 나가 있어도 그냥 간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라는 이름에 내가 좀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기분이 나빠.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세상에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선교사가 어딨어. 그냥 저는 좀 은사 그러니까 이제 오동왕은 은사적인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닫혀 있으죠. 저는 좀 열려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은사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끔 하실 수도 있고 또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어쨌든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질서와 균형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권위, 신학에 대한 권위도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신학이라는 것도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영감을 이렇게 종합한 그런 결과물들이거든. 근데 자신의 계시만 자기 마음에 드는 유일한 생각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신사도주의자들은 굉장히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영적인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마치 우리나라 교회의 제왕적 목회라는 목사님처럼 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어떤 은사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자기 스스로 그 누군가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면 아 난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그냥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에 이제 물들게 되고 또 이분 말고 또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 또 있나? 문대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 문대식 문천식 형. 예, 개그맨 문천식 형입니다. 아, 네. 예, 이분이 그 청년 목사 주례사라고 아, 네. 그 청년들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그거 부분은 되게 강하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막 24살 이전에는 절대 연애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건 다 동의하는데 설교 영상을 좀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이분도 똑같아.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듯하면서 자기의 일을 드러낸단 말이야. 자기의 말씀, 자기의 체험, 뭐 그런 거 하면서. 이거지. 나는 하나님이랑 1대1로 얘기하는 그 정도 뭐, 사람이야.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내 말을 안 믿어? 어. 너네들은 몰라. 영적인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 영안이 안 열려봐서 그래. 내 집회에 가서 누군가가 했더니 그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막 칼날이 날아오는 걸 환상으로 봤는데 그게 마치 나에게 영적인 화살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체험을 어디 가서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체험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 난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요. 네. 제가 여러분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성격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는데 그럼요. 그게 이제 자기가 힘을 얻고 권위가 생겼을 때 살아간단 말이야. 사울왕처럼. 삼손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근데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균형이 안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사도 운동 아까 제가 이제 아까 뭐 열두사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 다 끝장났어, 그냥. 사실은. 아, 그 열두사도, 그. 네. 그 사도 의회. 사도 세계 의회. 사도 의회의 그 12분들. 지네끼리 막 사도 안사하고 난리 부르스를 쩔었잖아요. 한번 울퍼봐 줄게. 네. 일단 뭐 피터 와그너께서 막 여러 분들에게 사도 안수를 하셨는데 네. 폴 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 뭐 신사도 중 알코올 중독자의 동성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리셨고 이제 테드 아 잠깐만 첫 번째 사도가 첫 번째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사도 중에 한 네. 명이 네. 알코올 중독 플러스 동성애. 네네. 네. 그리고 뭐 테드 걸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마약 거래하고 이분 역시도 매춘하다가 그것도 남자 아, 남창하시다 걸리셨고 그, 저희가 동성애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춘을 하신 거죠. 네, 뭐 와이프가 있는데 또 남자랑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뭐 로버트 라이돈이라는 뭐 하나님의 장군들이라는 책의 저자도 이제 젊은 부교역자랑 또 동성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데도 뭐 그런 그 제가 부인이 있는데 저 누누이 말씀드리면 동성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있는데 남창을 부른다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 행동을 한다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행동인 것 같아. 진보적인 하나님이 분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지 계시하셨겠지 진보적인 직통으로 분들. 이렇게 받았다는 뭐 할 말이 없지 뭐 저 전도사다 어. 저 전도사 저 전도사다 그가 그로다 어? 아이고 이런 뭐 신사도 중에 밥 존스라는 분도 뭐 자기 앞에서 또 여자를 빨간 벗겼대 집회 중에 어 그랬나 봐 전광훈 목사 아니야 전 그리고 뭐 하나님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다음 타드 멘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별거하고 또 여직원이랑 간통하고 또 알코올 중독. 야,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상태들이 별로 좋지 못하네요. 그 상태들이 그 세계 사도 의회 아, 제다이들은 그러지 않은데. 음란의 영이 임파테이션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음란의 영이 임파테이션.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거는 뭐 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은사 뭐 몰라 그 죽어봐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생겼고 자기네가 막 특수별한 신사도라고 하는 놈들이 다 막 끝장났다. 나는 이제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불륜 유권이 형성되는 거랑 비슷하네요. 자기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봐주고 굉장히 권위를 몰아주다 보면 그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틈이 생기고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그런 경우에 이게 타락하기 쉬운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꼴이 됐네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옛날에 힐송에 네. 큰 사건이 있었던 거 알죠? 아, 몰라. 힐송에 2008년에 몰라요? 몰라. 아, 몰라. 나 진짜 몰라. 힐송 노래 중에 힐러라는 아 있어요. 그거 알아. 힐러라고 주는 나의 치료자라고 예수님도다는 네. 번역곡이 있는데 곡이 진짜 엄청 좋아. You hold my hand through the moment. You come my way, you see. You walk with me through fire. Heal my disease. And I trust. 가사도 좋은데 난 믿네 내 치료자 뭐 이런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이제 그게 2008년 메인곡이에요 메인곡 앨범 메인곡인데 마이클 굴리엘무치라는 목사님이신데 네. 이분이 2년간 암투병을 하셨어요 아, 네. 근데 그게 그 암투병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고백을 써서 낸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간증을 하고 찬양인도를 할 때 심지어 이분이 그 산소호흡기 같은 거를 끼고 아.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아이구야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호흡기 같은 올라오면... 거 마스크를 하고 찬양이 들었단 말이야.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 그게 살아있는 간증이잖아. 진짜. 근데 그게 앨범 발매되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났는데 구라로 밝혀졌어요. 병에 걸린 적이 없어. 병에 걸린 적이 없어. 가족들까지 속였어. 이분도 가족들까지. 이제, 이분도 이제 포르노 중독이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음란의 영이 맺네. 뭐, 임파테이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찬양의 고백이 가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누나는 그걸 알면서도 이제 번안을 해서 앨범을 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우리나라 예로 들면은 이제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최덕신 이분도 뭐 덕신이 형 주찬양 주찬양 그 단체 활동하시면서 주옥 같은 곡들 많이 쓰셨는데. 신형 노래 장난 아니지. 엄청 많지. 형이라고 해도 되나? 아, 삼촌이라고 해도 이분이 되나? 이제 지금은 다시 회개하고 활동 다시 하시긴 네, 하는데. 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간통이 매춘하시고 간통하시고 그러면서 부인한테 이제 매독을 옮겨가지고. 아, 뭐 지금 회개하시고 본인이 잘못했던 걸 완전히 뉘우치셨다면야 뭐 저희가 또 따로 욕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좀 나는 그런 접근 그런 면에서 좀 접근이 되더라고요. 뭐 신사도 운동가들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본인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도자들을 되게 띄워주면서 이 사람한테 권력과 영향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폐해가 이제 많다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과도하게 너무 이제 심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신사도로 보이는 거야. 영적인 체험조차. 그러니까 정상 일반 은사주의조차.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들을 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든지 뭐 특정한 찬양을 부르면은 뭐 이걸 신사도 운동가 노래인데 왜 부르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얼마 전에 근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찬양팀이 예배 때. 창조의 아버지를 콘티에 넣었어. 네. 창조의 아버지 요거를 참고로 네. 지금 우리 교회 대예배부터 예배 네 번 있는 전부 다 엔딩곡으로 쓰고 있어요. 빈야대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의 아버지를 이제 콘티에 넣어서 불렀단 말이야. 네. 그 찬양팀이 컴플레인을 받았어. 네. 창조의 아버지를 왜 콘티에 넣냐. 창조의 아버지는 신사도 운동가 데이빗 루이스가 만든 노래인데 왜 이런 걸 콘티에 넣냐고.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그 신사 그 노래를 만든 데이빗 루이스라는 분 이제 뭐 그 노래도 있고 경배하리 내 엄마다 이것도 이제 데이빗 루이스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신사도 운동 쪽에서 부른 노래는 무조건 다 부르면 안 되느냐? 거기에 있는 고백들을 나의 고백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낙인을 찍어서 다 부르지 말아야 되느냐? 요걸 일단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데이빗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냥 신사도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신사도 운동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또 근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과도하게 반대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왠지 그냥 그런 느낌만 보이면 어, 이 신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버리면. 열린 예배 신사도 치유 집회 신사도 뭐 이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그게 싫으면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지 개인적으로. 그치? 그게 거기에 올려 현명한 방법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신사도로 낙인 찍는 것도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거의 이제 전 1부에서 얘기했던 트로트랑도 비슷한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라고 마치 가르치려 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그런 사람들 꼭 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저런 건 다 안 되고 뭐지 뭐 일루미나티 맨날 얘기하는 거 프리메이슨 얘기하고 막. 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뚤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나름 그런 사람들이 이유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경계하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게 싫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분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가 있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웃음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띄고 지금 이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제가 신사도 운동에 굉장히 가까이 인볼브된 일이 있었는데, 아, 네. 예, 그게 그 신사도 하는 단체나 교회 중에 되게 유명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예요. 네, 네, 그죠.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그 송기철 장로님도 거기서 예, 시작했다고. 오늘의 출신이지. 그 오늘의 교회의 그 롤 모델이 윌로우 크릭 교회인데 미국에 하여간에 그 키비라는 단체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 키비. 키비. 코리아 이스라엘 바이블 인스티튜트. 코리아 이스라엘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키비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키비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상태로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돕고 지원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네. 정착하게 하는 사역을 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기로다가 성경적인 사역인가? 뭐 팩트 예루살렘을 진짜 실제 실천해서 팩트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죠. 그러니까 팩트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 내가 설명할게. 네네. 팩트 설명하면은 그 말씀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 뭐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한다 했잖아요. 그 땅끝이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한 복음이 이스라엘 돌아간다. 한 바퀴 돌아서 그렇듯하지. 기가 막히네. 그렇죠. 그래서 그 팩트레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한국과 중국의 선교사들을 들어쓰셔가지고 중앙아시아 쪽 있잖아요. 네.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란, 스탄, 이라크, 스탄. 네. 뭐 팔레스타인 이쪽을 갔다가 그 중국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들 뚫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로다가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닦는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제 복음의 그런 전방에서 살가시죠 그런 분들이. 너무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고 나도 이런 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거의 여기에 근접한 활동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예,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일하는 단체가 있는가 한편 키비는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해가지고 그런 흩어진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왜 이게 증거가 되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역을 이 사람들이 하냐면은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구약에 이제 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토로 귀환한다고 그랬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건이 돼요. 네, 네,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재건이 되고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전쟁이 이제 다섯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다 이겼잖아. 다 이기고. 하여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재를 해서 나라가 이제 부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그 고토로다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요 단체에서 뭐 있었고 뭐 했으니까, 네. 구호 같은 게 있어요. 콜 이스라엘 이바샤라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라는 히브리어. 히브리어 그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네.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네, 이방인의 네. 사도인데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이 그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을 구원하는 게 소원이다. 내가 뭐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로마서 9장에 그래 표현했거든. 네.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뭐냐 유대인들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하여간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로마서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학이 이제 세대주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생각할 때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두 축을 갖다가 나눠 생각하는 거예요. 구분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는 자가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따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가 막힌데? 기가 막혀요? 좋은데? 뭐 이것과 기가 막히시나? 뭐 그런데 그 그래서 제가 여기 키빅에 우리 학교 얘기해도 돼? 아 그 삐처리야? 그래서 그냥 우리 학교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학교에 키비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학교에 2009년도에 키비가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 하면 제가 킵이 우리 학교 일기입니다. 이시간 사람 이사시키는 일했거나 몇 명의 사람이나 이사시키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전력이 화려하시군요. 아 제가 전력이 화려해요. 이인재지. 제가 안 해본 게 없어 안 해본. 제가 속했던 그 제이모 단체 제가 이거 했다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 진짜? 커밍아웃이네. 진짜? 예, 창조 경제형밖에 몰라요. 나랑 친한 그 창조경제형 아니지 그 형밖에 몰라. 이분 이제 두루 섭렵하고 다시 베이징으로 가셨어요. 이구나. 그러니까 다 섭렵하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왜냐면 베이징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굉장히 관심 많았거든요. 당시에도. 그래서 사실 요 얘기를 다 알고 있었어 당시에. 이미 다 알고 있었.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뭐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사실은. 갔는데 나랑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교회 나보다 한 살 많은 모 자매님이랑 둘이서 같이 일기가 됐는데 둘이었어요 둘? 딱 둘이었어요. 둘이었고 그 우리 학교에 교환 교수로 온 여자 교수님 있었어 당시에. 네. 지금 안 계시겠지 교환 교수니까. 그분이 온누리교회의 신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둘을 놓고 가르쳤는데 제가 모종의 교육을 받고 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 되고 나니까 이제 신촌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요 목요일마다. 네. 그래서 거기 오라고 해서 거기 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찬양을 합니다. 응?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 찬양을 해. 히브리어로? 예. 네. 어 급이다. 명발 있는 언어로. 명발 있는 것 같지? 뭐 하여간에 제가 그래서 관심 많아서 뭐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주장의 맹점이 사실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건 뭐 예정론에 근거한. 예정론에 그렇죠. 근거한. 예정론에 근거한. 뭐 이제 감리교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예, 하여간에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전설을 구원하시지.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이 그 계시록 해석 뭐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그러니까 종말론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유대인이 인종적으로 그 유대인이 우리 생각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지. 얼마나 많이 섞였는데. 그럼요. 크게 세파르딤과 아슈케나짐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뭔 소리야? 뭐야 근데? 무슨 말씀인지 얘기 드릴게요. 세파르딤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런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소수고 아슈케나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슈케나짐이 뭐냐면은 뭐 독일계 유대인, 뭐 유럽계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 지금 코카서스 지방에 9세기, 10세기에 카자르 왕국이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네. 카자르 왕국이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게 거기에 코카서스의 서쪽에는 이제 터키가 있고, 네네네네. 아니구나. 왼쪽에는 서쪽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 있었고, 아. 오른쪽에는 셀주크 투르크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비잔틴과 셀주크 투르크는 각각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카자르 왕국이 중립을 선언하면서 유대교를 믿어요. 아, 굉장히 독특하네. 독특하지. 근데 카자르 왕국이 나중에 멸망하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서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슈케나즘 유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원래 있던 유대인들은 아랍 사람처럼 생겼어요 원래는. 피부도 뭐 그렇게 뭐 금발에 뭐 그 파란색 눈을 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 있잖아요. 뭐 스필버그나 뭐 네? 록펠러나 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아슈케나즘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인종적으로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게 유대인이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예. 다 구원받고 나머지 민족은 골라서 받으면 어디까지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나 바울이 지금 와서 보면은 아슈케나즘 유대인 보면은 너넨 누구? 막 이러게 누구지? 너무 많이 변했네 그동안. 그러니까. 네.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정통적인 신학에서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있으면 이제 제가 그 거기를 왜 나오게 됐냐 이 얘기를 하면은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 고백했어요 그 여자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나. 아, 누나라니까. 근데 그분이랑 누나 상관없... 고백하면 안 돼? 그게 상관없고. 누나 내 여자니까. 그러지 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되게 직통 개시 이런 거를 그냥 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신사도 운동답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분이 왔냐면은 우리 학교 로스쿨을 준비 중이라는 어떠한 분이 로스쿨 준비만 한다. 예, 그 교수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 자기가 굉장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많다.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면 하더니 근데 뭐 이제 좀 약간 좀 어지상토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우리 학교 법대에 무슨 교수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역을 생각하는 교수님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로스쿨에 들어가서 뭐 그런 거를 원래 할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총학 선거에 나오라는 한 그 계시를 주셨다. 뭐 이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히고 막. 근데 사실 알다시피 총학하면 러닝메이트 있어야잖아. 그래서 그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날 갖다가 찍어준 거야. 러닝메이트 해라. 왜냐하면 나 남자고 거기 그냥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를 하루는 부르더니 나보고 부총학 나가라는 거. 깨지 이거. 아 여러분. 아. 만약에 오동아이 부총학까지 했잖아. 아유. 신상이 정말 털리고도 남았겠다. 아, 말도 안 되는 방송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방송 못하지. 그래서 그분이 난 그 초면에 나한테 초면인데 나한테 막 아, 사랑한다고 막 그러더니 남자분이 막 자기가 뭐 이스라엘 저 막 그렇게 막 썰을 막 나한테 세지 한 통 풀었어 내 면전에서. 그러더니 같이 부총학 하자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서 기도해 볼게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완곡하게 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 결론은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해서 나온 걸로. 하여간에 여자였으면 좀 그리고 나를 수도 막 그 교수님도 나보고 하는 말이 막 아 자기는 뭐 운동권 학생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설할지도 이미 다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식까지 나한테 말하는 거야. 되게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런 직통 개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잖아 이게. 그리고 총학이 장난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뒤로다가는 연락을 안 했죠. 이거는 창조경제형도 몰라. 난 이거는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거야. 직통 개시자들이 진짜 미친놈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네. 그렇게 말씀하시나? 부총학 나갈 뻔했어. 나갔으면 큰일 뻔했는데. 야 진짜 오늘 참 뜨악한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온다. 네. 직통 개시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로다가 대충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 은사주의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경계하고 네, 약간 좀 네, 그렇게 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사람들은 체험을 너무 강조하고 뭐 기도하면은 다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간 사람 너무 그저 간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뭐 성경을 왜 봐? 기도하면 다 하는데 거의 이런 식이야. 그런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도 있죠, 진짜.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네. 성경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학생들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 예, 예, 교사였는데 그래서 성경의 구조,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다 구성되고 신약은 그 뭐냐 그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으로 구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루는 그 교회 전사님이 날 부르더니 그런 거가 뭘 필요 있냐? 막 이런 식으로다가 나를 혼내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전사님 혼났어. 그래서 혼났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근데 그분은 사실 굉장히 은사주의적인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었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좀 보고 믿고 싶어하는 게 많죠. 그래서 보면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 예수님한테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랍비여 표적을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예수님이 아 표적 같은 거 보여줄 거 없고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아, 이렇게 말씀한 적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는 거를 그거를 말씀하신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아니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가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함이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 체험만 강조하면 체험을 강조하고 보여야 믿고 뭐 이런 거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주시고 말씀을 믿으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일과 그런 거에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믿음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체험만 있는 믿음은 없어. 근데 체험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딸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믿으면 체험이 없을 순 없으나 체험만 네.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취약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전반적인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직통 계시 하나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께 직통 계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 엄청난데? 하나님께서는 이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야. 그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댓글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네 이제 마무리하는 김에 댓글이 나왔으니까 저희 여러 가지 이제 리뷰나 사연 같은 걸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도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쓰는 것 같네 리뷰 소개도 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오산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분들만 딱 쓰고 있습니다. 방금 처음 들으신 여러분 당신이 아니면 이제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열린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하고 또 저희 의견에 늘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좀 잘못된 점 혹은 부족한 점 나아갈 점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또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가감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제는 저희가 회의해서 또 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 녹음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나라에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으로 알려진 찬양의 원곡인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를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